못 산다면서 네가 왔던 당신이더니 야멸차게 돌아서며 내 민속에 어찌 그리 차가운가요. 여자 마음 흔들리는 갈대라고 하지만 당신만을 믿었었는데 붙잡아도 소용없는 사랑인 줄 알면서도 애원하며 소리쳤지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떠날까는 너도 역시 여자였구나. 목숨보다 더 소중한 사랑이라며 행복했던 당신이더니 떠나가는 이유조차 모르는 채로 보내야만 해야 하나요. 여자 마음 말다가도 모른다고 하지만 당신만을 믿었었는데 돌이킬 수 없는 마음 이별인 줄 알면서도 가지 말라 소리쳤지만 이런 채도 가지 않고 떠나가는 너도 역시 여자였구나. 너도 역시 여자였구나.